It's new.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가슴 벅찼던 하루는 언제였나요? 여러 날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랑을 고백하는 첫날이 아닐까요? 빙고! 마침 오늘 유재현님 노래 신청해 주신 분이 많이 계세요. 정작 본인은 사랑이 막 이루어지려 하던 때에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는데 어쩌면 그래서 그의 노래가 지금껏 많은 사랑을 맺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노래 신청해 주신 분들의 사랑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유재하가 부릅니다. 사랑하기 진짜. 때문에. 아, 전화도 안 받고 미치겠네 정말.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어. 이제 좀 정신이 드나 보네. 괜찮아? 어디야 여기? 내가 여기 왜? 야 김말이,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저 누구 말씀이신지? 저요? 여기 너 김말이 말고 누가 또 있니? 아, 저 김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럼 넌 누군데? 난 그러니까 저... 전교 1등 하는 애가 자기 이름 석자 하나를 못 읽어? 아휴, 아무래도 빈혈 같은데 병원 한번 가봐. 예, 공부도 좋은데 몸도 좀 생각해라. 이거. 뭐야? 아이씨. 김말이? 김말이, 어? 담탱이 찾아. 괜찮니? 근데 자세를 좀. 아이씨. 자기소개서 가져왔어? 에? 수시원 서 넣을 거 말이야. 나도 나를 모르는데 무슨 소개를 하나. 야, 마리가 그 입시 스트레스가 엄청난 모양이네, 그지? 이거 먹어볼래? 스트레스에는 단 게 좋거든. 아, 이건 내가 먹은 거고. 마리야. 왜? 아, 왜 그러는 거야? 아, 미쳤다. 아니, 아, 내가 여자? 아이씨, 아닌데, 이건.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꿈! 아이고, 아이고, 미친년. 왜 저래, 저거. 이시 설마 되면 꼭 저런 미친년 하나씩 나온다니까. 아이고. 아우, 꼬라 여자라고 쏘는 힘도 없니? 아, 미치겠다. 대박! 재수 없게 걸리지 말고 버리지. 어이, 걱정하지 마. 나 아무것도 못 봤어. 아, 이게 지금 두 줄이면. 얘가 임신을 한 거야? 얘가? 야, 너 충격이 크구나. 너 얘 알아? 아, 김말이랑 친하냐고. 귓머리도. 그러니까 님은 귀신인 거네. 아,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아니 죽은 기억도 없다고 내가. 아니 기억도 안 나고 누군지도 모르겠다. 이름도 나이도? 야, 레몬도 없냐? 계속 빨아대니까 좀 괜찮네. 남잔지 여잔지도 기억 안 나나? 아무래도 남잔 것 같아. 확실해? 어? 어. 응, 일어나봐. 오! 오! 남자 맞네. 어? 자아에 대한 완벽한 부정이라 현실 도피적인 증상의 표본이지. 저, 마리야! 아, 말이 아니라니까. 알았어. 암튼 반가워. 내 이름은 스컬리야. 장수희는 뭐고? 너도 귓말이 아니라며. 솔직히 말해봐. 넌 지금 내 얘기가 다 믿겨져?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처음엔 스페셜한 사람들만 믿었지. 이것도 정신 나간 년이네. 어디 가게? 신경 꺼. 아니 근데 너 왜 아까부터 계속 말이 짧아? 시종일관 반말이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정말. 이름도 나이도 기억 안 난다며. 나중에 나보다 어린 꼬마면 꽃을 확 떼버릴 거다. 아이 진짜. 에? 아니 어디 가는데? 같이 가. 어? 아유. 따라오지 말랬지. 아니 어디 가는데? 아무 기억도 안 난다며. 그렇지. 내가 지금 아무 기억도 안 난다는 게 문제지. 안으로만 좀 봐. 어? 아, 내 목에.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여자다. 나이, 성별, 생년월일 아예 싹 다 기억이 안 나. 아니 몇 번을 말해. 아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지. 아, 나 이렇게 더럽게 못 알아. 아유, 나도 미치겠다. 야, 너 가. 에? 아이 가라고. 어디를? 어딜 가긴 네가 길 가. 아씨 미친놈아 빨리 일어나. 그래 어여 가. 너 저 지랄병이야. 강원도 화천 있지? 아, 거기 가면은 영하 30도 넘는 배우가 있어. 네. 거기 가가지고 초반 마지막에 고쳐진다고. 아니 업종이 서비스업이면 친절해야지 말이야. 어? 아니 기본 아니야 기본. 아 딱 봐도 지금 내가 아니 이런 사 아니 점쟁이 그것도 못 보나? 어? 돌팔이 아니야?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냐. 기억이 돌아와야 애 아빠도 찾고 뭘 어떻게 하든지 하지. 에이 애 아빠는 무슨. 아니 왜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너가 아니 그러니까 마리가 임신한 사실 알고 충격 먹어가지고 이러는 걸 수도 있잖아. 그대 심각하게 무슨 이야기 하는 걸까. 자꾸만 신경 쓰여 당신 그렇게 태어나기만 한데. 좋은 사람 그대는 모르지. 배달구나. 주방장이었을 수도 있고. 응? 네가 왜 28등인지 감이 온다. 본인 이름인 건 확실한 거야? 현경이는 보통 여자 이름인데. 아 일단 기억나는 게 그것뿐이야. 현경이라는 이름 하나. 아유. 장난 아니다. 뭘 먹지를 못하네. 아. 임신한 거 알려주면 학교도 잘릴 텐데. 작년에 어떤 언니도 풍기문란으로 강퇴 당했거든. 애도 낳아야 하고 어차피 수능은 물 건너 가겠네. 나온다고? 아,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쌤? 아, 아! 아이, 못해. 아유,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야, 아니, 진짜 그건 아니지. 아이씨. 그럼 어떡해? 아 몰라. 아무튼 나는 죽어도 애를 낳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어? 전교 1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거든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가장 기본적인 걸 까먹는 증상이 발생한 거죠. 학생 그럼 전교 2등이야? 아닌데요. 아니 그럼 그 스트레스가 어떤 건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아 진짜. 우리 친구니까요. 친구 알까? 친구인데 집을 몰라? 저 경찰 아저씨 연인이 언제 헤어진 줄 아세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신비감이 떨어질 때거든요. 아, 우정도 그렇다고 봐야죠. 마리아, 너 여기서 뭐해? 안녕하세요. 급하게 나갔더니만. 밥은 먹었어? 네? 밥 먹었냐고. 에이. 야, 너 오늘 왜 그래? 아, 그래, 갑자기 웬 존댓말이야, 어색하게. 아, 머리야.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따님. 이런 명반을 듣는 애가 있다고 사고나 치고 말이야. 에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야? 벌써 병원에 갔다 온 거야? 뭐래니? 아직 정신 못 차리는구만. 이해했나요? 똥놈아. 다시 한번 똥놈아. 이해했다.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나는 너의 의미를 이해했다. 똥놈. 어머야, 그렇죠. 의문형 조사 마만 빼면 되는 거죠. 똥놈. 말릴게요. 똥놈. 똥놈아. 똥놈. 뭐야, 너 어디 가니? 너 화장실 가니? 야, 똥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아. 태교에 좋을 것 같아서. 아, 얘네. 얘인가 보네. 너냐? 너였냐? 어? 에이씨! 으이씨! 어우 씨! 어우 이 새끼! 아! 말이? 이 새끼가 조용히 해, 새끼! 아. 어려워. 많이 어려워. 내가 다 책임질게. 네가 뭘 책임져? 좋은 아빠가 될게. 넌 이미 나쁜 아빠야. 설마 너? 이상한 생각한 건 아니지? 말이야. 야, 앉아, 앉아, 이씨. 앉으라고. 제발 그러지 마. 약속했잖아. 사랑해. 아기도, 너도. 사랑? 웃기고 자빠졌네. 또 사랑 다른 면. 말이야. 아기도 내가 키우고, 알바도 더해서 돈도 벌고. 너 공부할 수 있게 내가 뒷바라지 다 할게. 네 뒷바라지 나 잘해. 어린놈 새끼가 뭘 해, 뭘. 네가 하라는 거 뭐든지 다 해. 아, 그럼 뭐. 뭐 나가 죽으라 그러면 뭐 뒤질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어차피 나 죽을 거였잖아. 너 아니었으면 나 벌써 저기서 떨어져 죽었을 거라고. 그때 네가 내 손잡고 웃어줬잖아. 그렇게 네가 내 인생에 들어왔잖아, 말이야. 근데 왜 그래? 너 아닌 것 같아. 병원 찾을 거야.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아. 괜찮겠어? 배불러 오는 것보단 괜찮지 않겠냐? 근데 있잖아, 마리도 괜찮을까? 이렇게 하는 거. 니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검진받고 수술하고 이런 거 맨정신으로는 하기 힘들어. 지정신도 아닌 내정신으로 하는 건데 엄청 고마워할 것이다. 준비 들어갈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좀 따끔할 거예요? 유재하 씨 노래네요. 워낙 남성적인 감성의 노래라 여자가 부르기 어려울 텐데. 유재하 씨 노래 좋아하나 봐요? 네. 어떤 부분이 좋나요? 유재하 씨 노래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설레임, 그리움, 그런 감성들이 있어서 좋아요. 정작 본인은 사랑하기 좋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아이러니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유재하 씨는 죽은 게 아니라 아직도 살아서 사람들의 사랑을 이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이영 씨가 술만 마시면 똑같은 얘기를 해서. 자, 노래 들어볼까요? 마리아, 이러지 마. 마리아, 내가 잘할게. 윤세방 여기 어디야? 니마 여기 있어 니마? 너 왜 여기 있어? 요새봐 여기 어디야? 집에 가자 말이야. 괜찮아요? 왜 그래요? 아, 또 누구세요? 에? 왜 그래 갑자기? 뽀글이 못 봤어요? 뽀글이? 어? 아, 이쪽으로 튄 것 같은데. 얘요? 이 사람 아니야? 네? 씨발 이 말이야. 지원! 차장 지원! 새끼 더 자식까지 팔았는데 씨발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이었어. 진짜로 너무하네. 이 사람 알아요? 엄마, 난 완전 안면을 까겠다 이것이오, 시방. 나가 성님한테 그동안 갖다 준 정보가 얼만디요. 앞전에는 우리 가게에서 내가 먹여줬지, 재워줬지, 용돈도 줬잖아요. 비리 형사가? 아, 짱. 아, 집에서 쫓겨났다면서요. 왜요? 엄마, 까까봐야지, 진짜. 그래, 뽀뽀해. 솔까하고 형님 형수한테 쫓겨나도 뭐 할 말 없지. 돈도 못 벌어다 줘. 야근 특근에 뭐 집에도 안 들어가. 현장에서 칼 맞아불고 뭐 완전 목숨 내어놓고 살지. 1년도 넘었다면서요. 아 그래? 그 완전 끝나버린 거지. 오만 현금 속에 싹 튼 우정인디. 그러지 말고 형님. 좋게 좋게. 여보만 부구석 사러 가시다. 상습도박, 강금치사, 공갈치, 사기치, 행 나쁜 놈이네, 너. 아, 진짜로 나한테 왜 이래서. 에이, 나쁜 새끼. 유체유탈. 아, 이건 뭐야? 유체이탈 여행 누르지 마세요. 아, 깜짝이야! 어! 뭘 보고 계세요? 뭘 그렇게 네? 보세요? 아니. 네? 괜히 시간 때우지 말고 퇴근하세요. 며칠째 잠복하느라 집에도 못 들어가셨잖아요. 이러다 정말 쫓겨나십니다. 퇴근이요? 갑자기 웬 존댓말?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요, 선배. 아,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집 어디예요? 이 여자 누구야? 이 집 아줌마인가? 배고파? 아이 깜짝이야. 시간 맞춰 안 들어오면 밥 없어. 코코볼 먹을래? 응? 어? 이 시간까지 밥도 못 먹고 다니고 혼자 살 때는 코코볼이 제일 괜찮을 거야. 이제 챙겨줄 사람도 없을 텐데 어쩌나. 나도 기 있어. 이혼한다며. 아, 임신하고 왔더니 이젠 이혼? 하, 너 이혼이 뭔지 알아? 유치원에 엄마 아빠 이혼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몰라?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싫지? 하긴 맨날 싸우는 것보단 낫지. 하지 말라고 안 할 것도 아니면서. 그럼 엄마 아빠가 왜 이혼하는지 너 알아? 설마 몰라서 묻는 거야? 아, 무슨 개새끼야. 난 아롱에 대해서 다 안돼. 그치 아롱아, 뗄 때 떼더라도 야구장 가글한 건 꼭 지켜. 누구세요? 나야. 누구? 그 질문에 나도 대답 잘하고 싶다. 나 누구니? 님? 응. 아니 목소리 왜 그래? 아, 큰일 났어. 마리가 끝이 아니야. 나 지금 구질구질한 형사 아저씨 됐다. 형사? 무슨 형사? 좀 이따 다시 할게. 네. 여자 생겼어? 아, 무슨 소리야. 너 안 자니? 여자 목소리 났는데. 아니야. 들어가 자자. 갈라 서더라도 잠은 안방에서 자야지. 오랜만에 들어왔잖아. 그냥 여기서 자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불편해? 진짜 안방에서 자네. 아, 아침부터 누가 카톡 치냐. 어? 누가?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어? 이거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목소리 듣기 짜증나니까 말 걸지 말고 문자로 해. 당장 이거 풀어!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대화 없는 부부의 실체인가? 아, 정말. 아, 열쇠를 그래 어디다 두고. 어? 애가 가져온 것 같은데. 애 어딨어요? 갑자기 웬 존댓말? 문자로 해. 아, 정민 형 혼자 유치원 간 것 같아. 이따 12시까지 법원 가야 되는데. 아, 이 꼴로는 절대 못 간다. 아, 어디 가 또? 아니, 이러지 말고 저 유치원에 가봐요. 아이, 가면 애가 가지고 있겠죠. 정민이 오늘 체험학습 갔거든? 가정통신문을 봤어야 알지, 이 등신아. 아이, 그럼 뭘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칼로 이 쇠가 잘려요? 참 답답하시다. 아유. 아! 미치셨어요? 아! 아니 근데 잠실 롯데월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런 등이 잠실. 아유, 문자 좀 그만 보내요. 아우, 짜증나. 당신이란 인간은 답이 없어. 아, 지겨워. 당신! 당신! 아이 정말 당신! 에어컨을 켰는데도 덥네요. 날씨가 많이 덥죠? 아, 예. 아, 많이 덥네요. 하지 마라. 별빛이 내린다. 엄마! 빨리 다시 택시 잡어. 아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냥 걸어 갑시다. 아유, 이렇게 그냥. 당신이 의사야? 진단 내리지 말고 빨리 119 불러. 저기, 지혈아서 잘 안 터지는 모양인데요. 저기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이거 뭐 규칙이 있긴 한 거야. 이 남자 몸에서는 또 어떻게 나가냐. 눈 좀 감아볼래요? 왜? 뭐 하게? 아이, 좀 감아봐요. 좀 시키면 좀 뭐 좀 해봐요. 아유, 참. 꽉 감아요. 아이고 진짜. 자, 왜?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씨! 이게 어디서 개수 자리야? 어? 나 안 그래도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아, 참, 아, 뭐 뽀뽀 한번 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일 듯이, 아우. 그런 거 아니거든? 나 숨을 못 쉬겠단 말이야. 심장이 막 팔딱팔딱 뛰고. 나 폐쇄공포증이다. 공포증? 현경아, 괜찮아? 선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오랜만이다. 미안해. 괜히 소름 피워서. 선배가 심사위원인지 몰랐어. 아니, 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그렇게 말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노래 부르면서. 근데 이제 그만하려고.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본 건데. 여기까지인 것 같네. 너 어디 아픈 거야? 나 무대 공포증 있어, 선배. 무대 공포증? 자꾸 같은 사람만 냄새고 있잖아. 시끄러워, 좀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아, 그러니까 아까 갈림길에서 내가 말한 대로 가자고 했잖아. 아유. 인간하고 커피를 찾아보기 때문에 내가 미친년지. 아이, 걱정하지 말아요. 12시까지 법원에 가서 이 온도장 훅 죽게끔 만들어줄 테니까. 아, 미쳤네. 알았어요, 알았어. 나 나갈게요. 바로 저기야. 저기요. 저기, 좀 숨을 쉴만해요? 아,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회색의 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대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니? 당신, 내 이름은 아니? 정민이 엄마잖아요. 정민이 나올 때 당신 병원에 안 왔잖아. 나 그날 혼자 애 낳고 누워있는데 나 진짜 눈물 나더라.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애는 계속 울어대기만 하는데 나 정말 죽고 싶었어. 당신이 정말 얄밉고 미웠어. 아이, 정말. 아니, 무슨 19살짜리만도 못해. 뭐? 아니요. 내가 정말 나쁜 놈이라고. 그런 사람이 철야했다고 그 다음날 병원에 와가지고 코까지 걸면서 잠만 쳐 잘 자더라. 아유, 정말. 정말 죽일 놈이네. 아니, 정민이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지. 정민이 엄마가 왜 이렇게 드셔졌는지 이제 알겠네. 다 누구 때문인데?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참 순해 보이던데. 사진? 무슨 사진? 에, 그 사진 있잖아요. 저 콘서트장에 가서 찍은 그 옛날 사진이요. 콘서트? 그 사진을 아직도 갖고 댕겨? 왜? 태워버리지? 그때 나 만난 거 후회한다며. 나도 그놈의 콘서트만 안 갔어도 당신 만나 이꼴되지 않았을 거야. 저야 아니지. 정민이 엄마랑 같이 살면서 되게 미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말도 못했을 거고. 당신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정민 엄마. 미안해. 사과할게. 이러지 마. 끝나는 마당에. 차라리 당신이 나 미워해 주는 게 더 속편해. 내 말이 어렵니? 아니, 그게... 어? 무슨 말이야? 죽기 전에 미안해서 그 말을 좀 해. 나도 미안해. 오늘 오후 잠실대교 인근에서 두 남녀가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수갑을 나눠 찬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남자의 신원은 형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함께 구조된 여자의 신원이 특이합니다. 내가 이 사람 와이프예요. 내가 이 사람 부인이. 전 국민이 다 봤으니 이젠 이혼도 못하겠네. 아무리 기억도 나지도 않고 이씨. 아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제 얘기를. 왜 문자는 보내고 지랄인데? 그리고 오늘이거든? 이번 수야? 인생은 끝이 없는 경쟁의 연속이다. 샘은 지금 경쟁에서 뒤쳐져 있다. 오직 식욕만이 그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샘의 공개구원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샘! 공개구원 해주세요! 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여기도 보내요, 샘! 아, 도시락이 그게 뭐예요? 아, 그러니까 샘 빨리 결혼하시라고요! 저래서 뭐 장가 가겠어, 어? 야, 이거 먹방이 장난 아니구만, 응? 말이 담대했잖아. 어? 아, 뭐야? 내가 아까 담대했잖아. 야이 돼지야! 이거 어떡해 이거. 야! 왜 너네 집 안방이야? 짝들이 짚었다. 내가 익명의 제보를 받아서. 제보요? 어떤? 네가 산부인과 투어를 했다는 제보 사실인가? 아, 저 그게 사실이긴 사실인데 그게 제 문제는 아니고요. 그럼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간 걸로 할게요. 그래도 네가 의리는 있다? 네? 근데 제보자가 누구... 멀더. 님? 쫄았지? 야, 나 연기 진짜 많이 는 것 같지 않냐? 이러다가 진짜 전문 연기자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우와! 오, 짠다! 아, 왜 때려? 아, 근데 왜 담택 뭐 들어갔어? 아, 몰라. 아, 근데 계속 배고파. 햄버거 하나 할까? 햄버거? 그럴까? 헐, 늦었다. 얼른 따라와, 햄버거 사줄게. 어, 진짜? 나는 두 개. 아! 안녕하세요. 그럼 님이 사랑의 큐피트 뭐 그런 거란 말이야? 그것도 좀 애매한 게 마리 케이스는 내가 쫑낼 뻔했잖아. 그럼 뭐야? 그냥 막 싸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마리랑 요셉이랑 그 어린 것들이 자기들 사랑 지키겠다고 막 애쓰는 걸 내가 봤잖아. 그러고 나니까 박형산의 가족 잘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 그런 게 생기더라고. 역시 배우면은 끝이 없다더니 귀신이 되어서도 득도를 하네. 득도를. 그만 좀 먹어. 그만 좀. 귀신 아니라니까. 에이, 장담은 하지 말자. 야. 근데 안 어울리게 웬 알바야? 어? 난 너 먹고 노는 줄 알았는데 집이 좀 힘드나? 좀 살거든? 연구비 딸려가지고 목돈 좀 만들려고. 무슨 연구? 어서오세요. 위험한 과학책? 쟤는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건 또 뭐야? 그리운 다인이가 돼지 오빠가 보고 싶다고? 그럼 봐야지. 왜 이렇게 맛있지? 조합이라고. 야, 네 담임 양심도 없는 놈이다. 어? 이 꼬라지로 송혜교를 넘본 거라고. 아니 교육자가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을 수가 있나? 어? 아니 저 여자 카드 빚이 있나? 아니 시한부? 그래서 막 될 대로 되라 막 그런 건가?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말이 되나? 일단 진도 빼자. 아,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여기 오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난다. 1학년 동아리 창립제 때 선배 술 먹고 나한테 주사부렸던 거 기억나? 미친놈이라 그래. 뭐? 아니,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이지. 6개 앞에서 오바이트 해서 내가 선배 등 막 두들겨줬었잖아. 나 그때 선배 수업 못 시키는 거 처음 봤어. 그랬어? 그 저기 나는 학교 다닐 때 기억이 좀 별로. 많이 돌아왔구나. 어떻게 그날이 기억 안 날 수가 있어? 그 말이야, 사람은 말이야 그 잊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무의식적으로 그 잊어버리는 그런. 그렇게 잊고 싶었어? 아니,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 아! 어, 미안해. 튀었니? 튀었지? 아, 괜찮아. 많이 튀었네. 아, 괜찮아. 내가 묻잖아. 왜 그게 잊고 싶었어? 나한테 서른 넘어서도 혼자면 오빠한테 시집 오라고 해놓고서. 응? 이 돼지 새끼 끼부렸어? 아이 자이자. 아, 미안하니까 그렇지. 아, 생각해봐. 너같이 이쁜 애를 이런 비주얼로 가당키 하냐? 어? 그놈도 어? 술 먹고 한번 그냥 확 질러봤다가 창피하니까. 술김에 한번 아닌데? 아닌가? 때마다 꽃이랑 초콜릿 주고 술자리에선 항상 흑기 사인주고. 그리고 MT 때 몰래 불러서 노래도 불러줬었잖아. 노래? 응. 노래. 그거? 아, 이제 가면까지 쓰려고? 내가 쓸 것도 내 맘이지. 야, 이현경. 너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그만둔다고 했잖아. 부지불능이라고. 그러기엔 네 목소리가 너무 아까워. 아, 날씨 좋다 오늘. 현경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 우리 병원에 가보자. 내가 아는 가수들, 배우들 중에 공황장애 때문에 무대 못 쓴 사람 엄청 많아. 그 사람들 죄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잘하고 있잖아. 병원? 정신병원? 정신병원 무슨... 아니, 선입견 같은 거 가질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선배? 그럼 내가 너무 비참해지잖아. 맥주 한 잔 더 할래? 오빠네 집에서? 예쁘다. 네가 더 이쁜 것 같은데. 편하게 받아. 이마, 지금 어디야? 돈 안 빌립니다. 나 취했어. 나 취했어. 너는 취했어. 아이, 배가 동그라니야. 이 배가 내 배 아닌데. 오빠. 어. 편한 옷 있어? 옷이, 그니까. 아, 너무 취한다. 좀 쉬었다 갈까? 뭐야? 설마 정말 저 여자랑? 당신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분명해. 그래, 나는 당신들 사랑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 안유돈 씨. 안녀돈. 수학 3학년? 형씨, 속상해? 내가 뭐 해줄까? 안여돈 씨라면 뭐 해줬을까? 일어났어. 해장해야지. 나 어제 잠들었나 보다. 피곤했지 뭐. 앉아. 다 됐어. 기억하고 있었어? 나 맨날 계란말이 시켰잖아, 포차가면.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아직 기억하는구나? 아니, 뭐 그 정도야, 뭐. 아저씨, 이상하니? 다 변해. 세월이 지나니까 다 변해. 정말 욕심 많았었는데 내가 이렇게 책이나 팔러 다니게 될 줄 정말 몰랐어. 흉하지. 흉하게 변했어. 모든 게 다. 근데 오빠 순정 하나는 여전하네. 아, 맞다, 야. 컵이. 컵이 저기. 뭐야? 여기 또 어디야? 왜 또 그래? 김갑순? 김갑. 아, 이 할머니 또 이거 뭐야? 아니죠? 아니지 그치요? 아유, 이 할머니 이거 너무한 거잖아요, 할아버지.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아, 우리 나이에 뭐가 너무해요? 곶감 사다 줄까? 누가 곶감 먹고 싶대요? 이 몸에서 나가고 싶다고요. 나 더 이상은 안 해. 못 해. 어, 나도 자를 찾고 싶다고요. 와, 진짜. 아이, 감순 씨. 헐 대박 터졌어 언니건 아니야. 근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나? 아 당신 첫사랑 춘 오빠잖아. 아 그것도 까먹었어? 첫사랑? 왜 이래? 닥쳐. 가만히 좀 있어봐요. 첫사랑이라며. 김갑순, 이거 봐. 돌겠으니까 해도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냥 할매야, 할매. 18 청춘도 아닌데 무슨 연애를 하겠어. 이러다 정말 여기 갇히는 거 아니냐? 치매가 아니라 다중인격인가 봐. 어우, 대박. 주름 장난 아니다, 응? 완전 기계 파는데? 닥쳐? 준씨! 너 누구냐? 할머니 첫사랑인가 봐. 인사해. 안녕하세요. 내 손녀예요. 저 할아버지랑 이어주면 끝나는 거야? 아니야. 나도 얘 첫사랑이라고 해서 뽀뽀도 해봤는데 그대로야. 뽀? 이 할매 말이야. 딴 남자 있나 봐. 호호! 정춘이시네. 근데 말이야, 나 음악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했잖아. 응. 이름이고 뭐고 생각나는 건 없는데 뭐랄까 점점 확신이 들어. 그래? 남자고 음악하고 오디션 심사라 좀 하면 나오겠는데? 그럴까? 아무튼 내가 오디션 심사하는 사람들 정보 싹 다 모아줄게. 그래, 내가 이 신세는 꼭 갖고 싶다 정말. 아니 뭐 그럼 광동원 몸에 한번 들어가 주던지. 닥쳐!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뭔데? 확신하세요? 뭘? 본인이 본인인지 확신하세요?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알아. 됐냐? 오케이. 깔끔하네. 선배. 어, 왔냐? 김 PD님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그랬구나. 이 형은 좀 어때? 그냥 그렇죠 뭐. 큰일이네. 아, 어쩌다 그런 사고가 났냐. 우리 음악계 인재 하나 또 사라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병원엔 누가 있어? 현경 씨요. 응? 이형. 현경? 이마, 나올 수 있어? 왜? 나 찾은 거 같아. 님이 누군지. 진짜? 야, 이거 좀 뭐라니까? 야! 아씨, 난 내 자아를 찾아야 한다고! 진정제 들어갔으니까 안정은 찾으실 텐데요.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수고하세요. 네. 괜찮아? 괜찮아 보여요? 아씨, 기운 없어. 아, 그러게 왜 자꾸 뛰쳐나가? 아, 그런 거 안 하더니 아주 나쁜 버릇 생겼어. 남이사... 우리가 왜 남이야, 응? 정신 차리세요, 춘호 씨란 할아버지. 내 안에 딴 남자 있어요. 아, 또 어떤 놈이 들었다는 거야? 바람둥이야? 그건 그쪽도 마찬가지죠. 첫사랑이라면서. 아씨, 다 늙어가지고. 자기도 뭐 장가가서 알콩달콩 살다가 사별했나 보지. 언제나 내 마음 좀 알아줄 텐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도 좋아요? 아, 몇 번을 말해, 이 사람아. 그럼 소원 하나 들어줘요. 소원? 아, 됐어, 빨리 저쪽 가요. 괜찮아? 아, 빨리 가요, 들키겠어요. 아, 좀 빨리 좀 가요, 빨리 좀. 아니, 한식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갑순이도 안 좋아. 아, 우리 나이에 다 그렇지 뭐. 어디로 가야 돼? 대학로. 청춘이네, 우리 갑순 씨. 저기, 아, 저, 아, 미안하게 됐어요. 아니, 저기, 저, 나는 저 양반 상태를 잘 몰라서. 근데 저 양반 어디가 많이 편찮으신 모양이네. 아니, 왜 자꾸 울고 그러냐, 사람 민망하게. 아니, 저기, 미안하게 됐다고요. 아, 저기, 제가 저 급한 나머지. 제발, 엄마. 엄마?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아,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엄마. 여보, 나를 진정 못 알아보겠는가? 아, 한 입만. 갑순 씨, 치매가 웬 말인가, 이 사람아. 오늘 아주 예쁘게 웃으시네. 당신은 웃으면 더 이쁘다니까. 여보, 미안하네. 내가, 그 옛날 내가 당신이 춘호 양한테 전해달라는 그 편지 난 못 전했네. 안 전했어. 내가 당신을 너무 아꼈나 봐. 미안하이. 여보, 내가 몸이 안 좋다는구만. 자꾸 욕심이 나. 당신 사랑 방해한 죄로 나를 준호 오빠라 불러도 준호 오빠? 준호 오빠로 당신 남은 생 즐거우면 난 족한데 미련이 남네. 한 번만 나를 알아봐주면 안 되겠는가? 새벽부터 머리 단장하고 모양 냈는데 이뻐요? 뭘 해도 갑순이가 제일 이쁘지? 아, 저 내가 누구예요? 김갑순이지. 그럼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 준호 오빠지. 김갑순이 첫사랑. 준호. 자기가 무슨 준호 오빠야. 사기꾼.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요. 고맙네. 내가 꼭 할 말이 있었는데 하고 가도 되겠군. 너무 미안해. 내가 사실은 영감. 당신 탓 아니에요. 우리가 인연이라 여기까지 온 거지. 당신 탓 아니에요. 고맙네. 날 알아봐줘서. 미안해요. 칠순의 액 한 장을 녹여서. 지금 들으니까 이 노래 오빠 말대로 단조롭게 가는 것보다 좀 밝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저 사람이 님? 그럼 저 여자가 현경인가? 아휴, 미쳤다고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아휴. 도시락 그대로네요. 오셨어요? 식사 안 했죠? 샌드위치 사왔는데. 이것저것 먹었어요. 괜찮아요. 이 형이 일어나면 저 혼나요. 형경 씨 굶겼다고. 진유 형, 이제 일어나자. 현경 씨 힘든 거 안 보여? 오빠, 분명히 다시 일어날 거예요. 가만. 이 여자, 이 느낌. 아, 좋다. 아, 좋은데. 아, 이게 이렇게 단조롭게만 가는 것보다 밝고 막 신나게 가보는 건 어떨까? 그럼 개욕일걸? 나 진이 형인데? 와, 겸손히 자기 인생관이라면서 나 진이 형이래. 야, 너 많이 밝아졌다. 근데 있잖아, 몇 달 있다가 아주 중요한 공개 오디션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도전해볼래? 나를 또 무대 위에 묻을 셈이구나? 겁나지 않아? 나 또 쓰러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랑 같이 하자고. 나는 연주하고 너는 노래하고.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된다는 말이 있잖아. 무대는 무대로 치유해보자. 나 무서워, 오빠. 아, 뭐가 무서워? 너 이현경이야. 홍대 버스커들의 전설 이현경이라고. 가만, 근데 너 지금 오빠라고 그랬지? 아니. 아, 나 방금 오빠라고 들은 것 같은데. 가만. 현경아, 현경아. 왜 그래요? 현경아. 찬열씨. 일어나. 일어나봐.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 거야? 일어나, 일어나자. 어? 그만해요, 찬열 씨. 뭐 하는 거예요? 님이 들어갔던 사람들 다 사고 현장에 있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현경이는? 님이 찾던 그 현경이가 맞아? 많이 사랑했어? 현경아. 이쁘다. 네가 더 이뻐. 왜 나 같은 바보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 내가 뭐라고? 현경아, 나 네가 좋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너 연기 좀 해라. 뭔데? 이거 현경이한테 좀 전해줘. 우연히 이형 집에 들렀다가 죽었다 그래. 이게 뭐야? 냅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라. 오빠 사촌 동생이요? 네. 아 여기 쌍꺼풀 때문에 언니한테 쓴 것 같아서. 저 이거 언니 때문에 준비한 반지 같아요. 뭐? 반지? 나 어떡하면 좋아? 나 노래할 수 있을까? 오빠 소원 들어줄 수 있을까? 나 노래하면 오빠 일어날 거야. 혜은 아주 죽었어 그냥.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응? 초코우유라도 사. 초코는 무슨 그냥. 왜 그래? 니? 니? 오빠. 오빠! 둘, 셋.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유재하는 죽은 게 아니라 아직도 살아서 사람들의 사랑을 이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정말이지? 네, 꼭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 그래?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니 뭐 기본 실력이 어디 가겠어. 아니, 몸만 잘 관리하면. 정말 고맙다, 정경아. 근데 왜 자꾸 반말? 저 그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이영이가 기뻐할 거 생각하니까 흥분이 돼서.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내가 연주할게요. 나랑 같이 하자고. 나는 연주하고 너는 노래하고. 그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내 친구를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교원 참가자 나와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힘내.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된다고 했잖아. 무대는 무대로 치유될 거야. 15번 참가자 이영경 씨죠? 네. 유재하 노래네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들어볼까요? 화이팅! 만나기로 한 것 때문이 아니야. 그냥 운명인 거야. 현경아, 고마워. 약속 지켜줘서. 너를 사랑했고,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게. 커다란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에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그날 이후 님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왜냐면 어떤 과학책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어? 할머니네? 침에다 나으셨나? 개탔네 우리 쌤. 닭살닭살 하는구만. 뭐야, 저희 남자였어? 일타쌍피. 애도 낳고 서울대도 가고. 진짜 우등생 맞구나. 그런데 님은 왜 찬영이란 친구에게 들어갔을까? 그날 사고 현장에 찬영이란 사람은 없었는데. 님은 아니라 어길지 모르겠지만 님 자신의 사랑 때문에 친구의 몸으로 들어갔다고 본다, 난. 음악과 함께 떠나는 특별한 여행, 올댓 뮤직 이승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댓 뮤직 오늘 첫 번째로 모실 게스트는요, 요즘 아주 큰 사랑받고 계시는 신예 뮤지션입니다. 이분이 노래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사랑에 빠진다고 하죠. 여러분도 사랑에 빠지시길 바라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형경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제가 오늘 불러드릴 노래는 진희영 씨 작사 작곡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바보라도 좋아 내 곁에 있다면 너무나도 따뜻해 너무나도 소중해 그럼 누구야 진인데? 오랜만이다 스컬리. 많이 이뻐졌는데? 아참 대학 붙은 거 축하해. 진짜 사람이 치사하게 정말 사랑에 미치면 친구가 뭐가 없다더니 전화를 그렇게 씹냐? 응? 이제 아쉬울 거 없다 이거지? 미안해. 일하랴 사랑하랴 좀 바빴다. 베프가 좀 이해해라. 행복해 죽겠지? 응? 미치도록. 고맙다 스컬리. 다 네 덕분이야. 몰라 있지 않은 일과 다툼 오해 지난 옛일 모두 기쁨이라고 하면서도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가슴 깊이 나는 건 때늦은 후회 덧없는 듯 쓴 웃음으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네 예전처럼 돌이킬 순 없다고 하면서도 문득 문득 흐뭇함에 젖는 건 왜일까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예 추억이라 아름다운 건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 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 아름다운 건 다시 못 올 지난 날을